제28차 전국인민소비품존시회가 16일 평양지하상점에서 개막됐습니다. 개막식에는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꾼들,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참가했습니다. 각지 경공업 공장들과 성중앙기관 산하 공장기업소 생활필수품 생산단위들에서 생산한 질 좋은 2천여 종의 8만여 점의 인민소비품들이 전시회에 출품됐습니다. 전시회는 20일까지 진행됩니다.